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식과 보여지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힘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귀한 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니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아버지 이들의 입술과 그대의 마음을 담이롭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아버지 그 자리에 그들의 입술로 통해서 받으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세우셨으니 그들이 이만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복음을 우리가 듣사오니 그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앞에 우리 영혼을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서 가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가운데 정말 주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또 하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그 영광 가운데 힘써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원 생명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셔 감사합니다. 작은 물이지만 강소 같은 정말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더 큰 아버지 일을 하게 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남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버지 아오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또 나아가 이 지역을 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있는 곳에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그들의 마음 밭에 하나님을 떠나는 아버지 마음 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험을 보는 오준이에게도 아버지가 사업 만큼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아버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살려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정말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아버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며 이 나라 이민족의 아버지여 제약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저 국민에게도 하나님 숨죽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아버지 줄줄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위험과 대궁주림과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그들을 돕는 손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곳곳 하나님을 이 시간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들의 합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감사히 들으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감나라를 붙들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루 종일 경청하며 들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들으면서도 그들은 원망과 하나님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였고 그 귀한 말씀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새로운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또 이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그 속에서 한국은 참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뭐 대학을 가고 진학을 하는 것, 그런 걱정들이 있겠지만 그런 걱정과 염려조차도 이 땅, 이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들입니다. 우리가 참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세 속에 참 어려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작은 나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강한 나라이지 못하다 보니 여러 많은 환경 속에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나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들이 정말 충성을 다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이끌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뻐하시는 지도자들,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특별히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 대통령이 되었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잘잘못은 그건 뭐 법이나 그것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악한 자와 떠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아무튼 공정하게 정말 정정하게 그 법에 의하여 판결받으면 될 일들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이 땅 가운데 책임을 맡은 판사나 법관과 검사들이 있으니 그건 그들이 밝힐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촛불이니 뭐 태극기니라고 하여 많은 사람이 아직 이 흩어지고 분열된 마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과 하나됨과 또 흩어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인물 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화, 평안입니다. 그러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순하게 평화롭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할 만큼 가장 좋다라는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정말 이 땅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그 샬롬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만큼의 평화와 그 하나됨과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민족을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그 마음 속에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격려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 믿음 없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샬롬의 은혜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땅, 내 민족 대한민국이 하늘 앞에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앞에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땅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며 땀 흘린 자가 그의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옵시고, 각자의 수고한 것에 알맞은 정직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은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오. 가난한 이들 가운데 귀가함으로, 슬피 우리 이들 가운데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상실된 그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세월호 선교사님의 자녀와 친구와 형과 할머니, 누나와 동생을 잃었던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땅의 부조리함과 정의롭지 못함과 악함과 그 미움을 인하여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라 안팎으로 우리 안에서도 흩어진 마음들과 그 피곤함과 힘겨움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어냅니다. 일을 하시는 분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힘겨운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그 평화, 그 샬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정직한 자가 우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여 땀 흘린 자에게 그의 알맞은 보상과 열매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 배고픈 이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큰 자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 부족하다,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힘과 능력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내며 책임을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이곳 도계동에 있습니다. 이 땅에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그 제 몫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요즘을 맞이하여 또 이곳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과 우리가 함께 그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음료수를 나누고 시간을 갖고 또 인사를 나누며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필요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적당하고 알맞고 공정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드릴 것은 교회 차에 대하여 이제 할부금을 다 완납하였습니다. 잔액이 조금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또 특별한 헌금을 통하여 이것이 다 완결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상상을 해봤었지요. Imagine, everything is gone.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해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몇 번 이렇게 후회할 시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언제 후회하게 되냐면 짧게는 시험치기 직전에 후회하고요. 공부할 걸 이런 후회들을 하고 크게는 진학을 할 때 후회합니다. 아, 내가 3년 공부 좀 잘해볼 걸. 항상 그런 후회들이 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상상은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시험치 직전에 후회하는 그 친구에게는 한 달 전으로 시간을 싹 돌려주는 겁니다. 이제 또 아우 내가 3년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 가는 건데 이런 친구에게는 3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준다는 거죠. 이제 만약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다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 리셋. 컴퓨터에 보면 리셋 버튼 있죠. 휴대폰도 있습니다. 뭔가 작동이 잘 안 될 때 그거 한번 꾹 눌러주면 set again.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리셋이죠, 리셋.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오신 그 시간들이 많게는 뭐 수십 년에서 짧게는 몇 년의 시간들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Okay, our Christian life at this time, reset. So everything is gone. 그 우리 예수님을 믿어왔던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짠 사라진 겁니다. So I became an believer. 그래서 저는 이제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알았고 믿었던 모든 시간들을 리셋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 얼핏 들어는 봤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뭐 잘 가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은 적은 없는데 믿는 사람들을 좀 봤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을 구경도 해봤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Reset. So now I became a seeker. Which one is good or bad? I look around. 막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So seeker, 이제 구도자가 되어서 뭔가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데, 오, 불교가 참 좋을까? 아니면 기독교가 좋을까? 아니면 한국에서 좀 드물지만 이슬람교를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그냥 뭐 나를 믿을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 우리 가질 수 있겠죠. 리셋되었다면 아마. John chapter 3 verse 16 and 17.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 자리가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Okay. I heard this first time. 내가 이제 처음 딱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내가 이제. So then I have opportunity. 내가 이 말을 딱 처음 듣게 되면 나는 지금 기회를 가진 겁니다. What kind of opportunity? Receive or deny? 어떤 기회냐면요. 이 말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그 기회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죠. 내가 이 말을 거절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at that time I'm mistaken. 바로 그때 우리가 실수가 시작됩니다. 어떤 실수냐면 I thought I have my own decisions. 어떤 실수냐면 내가 나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줄까? 아니면 믿어주지 말까? 라고 하는 결정권을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실수. I believe him or not. It's wrong. 내가 그를 믿을까? 믿지 말까? 그 결정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리셋되었기 때문에 난 이 말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든지 그 말을 안 믿든지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믿는 사람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문법으로는 그냥 믿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법은 우리말 문법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는 사람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믿게 만들어 주신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버린 사람.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 문법에서 뭐 수동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Not I believe him, but I believe in him.' 내가 그를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믿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왜 누군가는 믿고 믿지 않을까라고 하냐면 그것은 나의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마음이 믿어지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믿게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Should not perish. 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멸망당하지 않으니까요. He or she will have everlasting life. 바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And God do not forget him or her.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억이 언제 중요할까요? 기억을 했냐 못했느냐가. 시험 칠 때 중요하죠, 학생들. 지금 우리가 오준이가 열심히 시험 치고 있을 텐데 얼마나 기억했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예, 지난번에는 숫자가 좀 틀려서 떨어졌거든요, 그때. 한 무대 차이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예, 시험 때가 닥치면 야, 기억력 중요합니다. 자, 내일 수능을 친다라고 할 때 오늘 이 기억력 중요합니다.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백지 상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무표정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표정이 바뀌죠.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속에 사람을 두셨죠. 하나님과 사람의 처음 그 관계는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리셋되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행복을 처음부터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도둑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행복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행복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주셨던 행복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행복이 어떻게 깨져버렸죠? 바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 행복이 깨어졌지요. 그러면 행복이 사라지게 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우리들 인생의 불행, 죽음입니다. 젊은 사람은 안 죽습니까? 나이 든 노인만 죽게 됩니까? 태어나는 것은 연도 순서가 있는데요, 죽게 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던지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던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여기 계신 분 우리 모두 다 아무도 안 죽었는데요. 죽어보셨습니까? 안 죽어보셨죠? 예, 저도 죽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냐는 거죠. 그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의 표현대로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데 그게 왜 두렵습니까? 어떤 분들의 이야기대로 죽으면 그냥 뭐 이렇게 쉬는 거야. 쉬는 게 왜 두렵습니까? 쉬는데요. 그럼 죽어야죠. 왜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 앞에, 내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 앞에 자연적으로 눈물 흘리게 되고 왜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냐는 것이죠. 죽음이 안겨주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뭐 재판 말입니다. 재판. 근데 그 재판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벌. 보통 우리가 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죠. 죄에 의하여 우리가 내가 원하였든 원치 않았든 죄에 의한 결과로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 지옥에 갈까요?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럼 살아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제가 우리에게 주는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은 살아 숨쉬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안 죽었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죽어보질 않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숨쉬는 나의 하루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저 길거리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이나 꼭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힘겨운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누군가에게는 그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정말 절망의 지옥 같은 하루가 있는가 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그런 날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행복을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불행은 다시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샬롬, 바로 평화가 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정말 주기 원하셨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언제 갑니까? 죽어야지 갑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분이 그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지 않으신다면 정말 그분은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맞을까요? 내가 죽어서야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예수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기쁨도 평화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것이죠. 천국은 지금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리셋.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기회. I receive the chance. I can choose the hell or heaven. 예, 지옥 같은 하루와 천국 같은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았던 죄, 그래 사람은 죄인이 되고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놓였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 나의 인생을 개선시켜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지만 any action, any religion, any moral cannot save us.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도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규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내고 무엇인가 법을 따름으로써 나를 구원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듣고 믿을 때 나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우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쪽인가 저쪽인가. This is critical moment. 바로 이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Critical moment. 위기의 순간. 위기가 뭐죠? 위태로운 기회죠. 햄릿이 외쳤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위태로운 기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아무튼 우리도 무엇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Hebrews chapter 4 verse 2.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Yes. Not being mixed with the faith in those who heard it. 들었던 누군가는 믿음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예, 그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 쓸모 없게 된다는 것이죠. Reset. Set again.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 If you start aga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할 때요. Do you believe in him?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Do you believe in him?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여러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Change. 바꾸십시오. 'Change your life. Start again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해 아 내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 한번 내가 믿어보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세 가지의 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이냐면 첫 번째는 예를 든다면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아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면 내 몸이 나을까? 근데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만 아픈 게 나아버린 겁니다. 아 나 그럼 나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나 아픈 게 나았으니까 체험이죠. Experience. 어떤 위기. 아, 지금 우리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 정말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고 너무 지금 다툼이 심하고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볼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과 마음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위기입니다. 나 정말 지금 위태롭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도와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우리가 구출받았을 때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정말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다른 경우는 아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좋다고 하고 그 2000년, 3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기 분명히 뭔가 좋은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공부를 좀 해서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연구를 좀 내가 해봐야 될 것 같아.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여기 있을 것 같아. 내가 공부할 때 도움을 좀 받든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좀 방법을 배우게 되든지 아무튼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에 있을 것 같아. 한번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또는 마치 서양의 국가들 같으면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이나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진 않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방식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자, 예를 들면 서양 법에는 법에 그 내용이 없지만 법으로는 그 내용이 없지만 누군가가 죄인이 되거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그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법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떤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을 재판에 걸어서 이 사람은 죄인이야 판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법에는 그 내용이 없어도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죠? 성경에 보면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돈도 다 빼앗기고 칼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앞을. 그런데 전부 다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아무도 안 도왔습니다. 근데 평소에 죽어가는 이 사람이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미워했던 그 사람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본 겁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이 나를 막 멸시하고 날 싫어하고 맨날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았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죽어가는 사람은 도와야지. 그냥 도와야지. 그 마음 하나로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가서 내가 내 돈을 내서 병원에 치료비를 내주고 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누가 진짜 그 사람의 이웃이냐?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양 법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지금 옆에서 어려움을 당해 많이 다쳤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위험을 겪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도와줬습니다.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죽게 되면 내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법에 도와주지 않으면 유죄라는 내용은 없지만 당신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당신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기독교의 보편적인 믿음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유죄야. 이게 선한 사마리안 법이지요.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공항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두 사람 택시를 탔습니다. 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근데 나는 지금 바쁩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쓰러진 걸 보긴 봤지만 내야 될 돈만 그냥 이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돈만 잡혀놓고 가버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경찰이 날 잡아갑니다. 난 이유도 모릅니다. 왜 날 잡아가는지 들어보니까 그날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당신이 안 도와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재판에 올라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어려움에 당한 걸 뻔히 앞에서 봤는데도 당신이 못 도와주면 119나 전화라도 한번 했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보고도 전혀 돕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이 됐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무죄입니다. 왜 무죄냐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이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법이 없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생활 양식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똑같이 무시했지만 서양에서는 유죄가 되고 감옥에 가지만 한국에서는 무죄가 되어서 상관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 할지라도 생활 양식 속에 아 나는 예수를 믿진 않는데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난 좋아 보여. 그러나 예수를 믿어봐야 될 것 같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법을 만들어 간다면 나 그건 좋다고 느껴 라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저도 최근에 깨달은 내용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나의 삶으로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좋아서 내가 미국에 여행 갔더니만 야, 이 사람들 멋지더라.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도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내 삶이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시작을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 지식적으로 시작했던 성경의 좋은 내용들이 내 삶의 삶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들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받아서 아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첫 번째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If you decide believe Jesus, so at first, do your best and best in service time.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왜 난 예수를 잘 모르니까 난 예수를 지금 막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And second, teach your child. Do your best for service time.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가르쳐야 합니다. If you do not teach your child, then you teach to her how to going to hell.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우리 아이들이 지옥 가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왜? 만약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지옥과 천국 중에 천국을 택한 것인데 그 천국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시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셨다면, 그러므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만약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라 불렀던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다시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해서 내가 생활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든 어떤 체험이나 위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든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든 예수를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When do you meet him? Then do you want to believe in him?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할 때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네. Do you want? 정말 원하십니까? 네. Please catch happiness. True happiness. If you cannot say amen, that means you don't know about happiness God prepared for you. 만약 그런 질문에 여러분이 아, 난 예수 믿을게요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불렸던 것은 행복을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행복이 뭔지 나는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You don't know what is the grace. You don't know what is the power. You don't know what is the heaven.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단 말이 됩니다. But reset.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예수 그분이 나에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이든 문을 한번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왜요? 가치가 있거든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But if you feel if you want something a little something then knock in any three doors because it has value.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생활 방식으로든 내가 뭔가를 좀 구경해 보든지 뭔가 나의 어려움 속에 정말 기도하여 체험을 느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성경을 연구해서 뭔가 나에게 필요한 이익을 발견해 보겠다라든지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을 두드리든 두드리지 않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을 믿기 원해 라고 하신다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This is the time you need to repent your life. 회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